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의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과 비판과 저주와 욕설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들을 축복하며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Happy Thanksgiving Day. 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잘 마치고 왔습니다. 네. 나중에 또 책이 출판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에게 다 한 권씩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오늘 저는 한 가지 질문으로 이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우리 인류는 발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후퇴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에 우리 인간 사회는 진보하고 있는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가? 쉽게 대답하기가 녹록지 않은 질문입니다. 기술과 문명을 따져보면 이 세상은 무진장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리와 도덕을 보면은 뭔가 좀 잘못되어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에 제가 대한항공을 타고 서울을 갔다 왔습니다만은 이게 비행기가 굉장히 큰 거지 않습니까? 점점 더 큰 물건이 하늘을 더 빨리 나르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먼 곳을 빨리 달려갈 수 있는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을 더 빨리 보낼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과 더 친해지고 더 원만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자동차를 보면 세상은 환상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중심적이 되고 뭔가 갑갑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서 길을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어쩔 수 없이 길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버스 연결편이 있어서 버스를 탔는데 보니까 길을 건너서 타야 되는 거야. 반대로 가는 버스를 타고서 한참 가다가 나중에 아무리 제가 오랜만에 서울을 갔어도 이 길이 정반대로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류장을 건너서 갈아탔어야 됐는데 그냥 갈아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전부 다 이것만 쳐다보고 다니고 이제는 이것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길을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에게 물어봐야 돼요.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모든 서비스가 다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에게 받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병원에 가서 간호사 대신에 로봇에게 진단을 받고 의사 선생님 대신에 인공지능 그 컴퓨터가 우리를 치료할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입니다. 뭔가 테크놀로지는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우리 인간 간의 거리는 점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사람과 만나 교제하고 사귀고 더 가까워지고 오랫동안 그 관계를 발전시키는 기술은 점점 더 뒤떨어지지 않나, 퇴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말세의 증상이 나오는데요, 이 말세의 증상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그리고 배신을 잘하고 조급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 시대의 증상을 수천 년 전에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세상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한쪽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세와 같이 되어가는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인류는 퇴보하는가 진보하는가 둘 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류는 죄와 악과 타락으로 달려가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인간관계가 타락하는 것 같고 퇴보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암울해지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는 그렇게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간, 새로운 인류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인류라고 한번 제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도 계속 입고 다니면 더러워지죠. 헤어지죠. 낙죠. 찢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새 옷을 마련하면 그 낡은 옷, 헌 옷,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 낡은 옷을 벗어버리라고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그 낡은 옷은 죄와 악으로 물든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아름다운 인격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새로운 인류, 그들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악으로 멸망해가는, 퇴보해가는, 짐승처럼 돼가는 인간들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인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감사하자고 정해놓은 날입니다. 미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무조건 감사하시오라고 정해놓은 명절이 이번 주 목요일이죠. 그래서 교회는 한 주간 먼저 이 추수감사 주일로 보냅니다. 1년 동안 수고하고 또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계절이죠. 농부들이 처음 이 신대륙에 도착했던 유럽인들이 그 혹한을 견뎌내고 여러 가지 병마를 견뎌내고 살아남아서 살아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며 기뻐 잔치하였던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됐죠. 그리고 그 건국했던 그 조상들의 그 감격과 기쁨을 잊지 말자고 미국 정부가 대통령이 앞장서서 명절로 정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절에는 왠지 많이 감사 제목을 내놓아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선뜻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도 올해 수입이 예전 같지 않아도 감사하는 척 해야 될 것 같고 또 감사를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사하려는 그 마음을 먹으니까 올 한 해 동안 일어났던 가슴 아픈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더 많이 생각나실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절날 그런 것들이 떠올라서 오히려 마음이 더 비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감사하자는 그 마음을 내 삶에서 찾으려고 할 때 나의 능력과 나의 성취와 내가 이뤄낸 업적에서 감사의 제목을 헤아리려고 할 때 우리는 반반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감사로 승리하지 못하고 그 복잡한 고뇌에 휩싸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것은 나의 성취, 나의 능력, 나의 업적을 가지고 헤아려보고 감사란 뜻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려보고 감사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뤘다고 생각했던 그 성취, 또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하는 건강과 물질과 모든 복도 사실은 내가 한 게 별로 없습니다. 부모님을 잘 만나서 누리는 것이 태반이고 또 부모님 이후에는 좋은 친구 또 훌륭하신 여러 어르신들 만나서 도움받아서 이 정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 제목을 헤아려 볼 때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감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감사거리가 지천에 널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은 지진 때문에, 지진이 안 나던 나라에 지진이 나니까 너무 고통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수능을 연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온 나라가 같이 아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걱정되는 것은 지금 지진이 자꾸 일어나는 쪽에 근처에 원전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난리인데요. 뉴저지에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예년과 달리 올해는 허리케인과 그런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 곳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피난을 하고 대피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많고 복잡한 뉴저지에 살면서도 이렇게 안전하게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신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불평의 제목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감사하는 족속이 되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호모 그라투스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내린 정의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끼리 우리는 감사하는 신인류다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우리는 감사하는 족속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족속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족속으로 살고 싶습니다. 언어가 감사로 가득 차 있고 문화가 삶의 태도가 윤리가 감사로 충만한 감사하는 족속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감사하는 족속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마음이 평화로우면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데 감사를 표현하려면 억지로 하게 되죠. 진심으로 하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마음의 평화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그 평화를 통해서 감사가 저절로 넘쳐나게 됩니다. 이 평화가 세상에서는 깨달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평화는 불안정하고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말할 때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죠. 로마가 1000년 동안 지중해를 다스리면서 그래도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과 민족끼리, 언어가 다른 족속들끼리 싸우는 전쟁을 많이 줄였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지속될 수 있기 위해서 강력한 로마의 그 보병 군단이 그것을 서포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로마가 휘청거리고 제국이 멸망할 때 야만족이 습격하고 그 평화는 사라졌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평화는 그리고 실제로 불공평한 평화입니다. 로마인에게는 최고의 영광이 되는 평화이지만 지배받는 다른 민족에게는 굴욕스럽고 수치스럽고 비겁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평화를 말할 때는 아무리 공평한 것 같아도 강자와 약자가 존재합니다. 요즘 말로 갑과 을이 존재하고 갑이 주장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이 세상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을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갑이 되려고 합니다. 갑은 자기를 주장하고 권위를 주장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아우성치는 그런 곳에 어떻게 평화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강력한 갑이 모든 을들을 찍어 내리 눌러야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화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느니라. 나는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군왕들은 다스리고 지배하고 섬김을 받지만 나는 섬기러 왔느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 안에서 모두 다 동등해질 수 있습니다. 왕께서 직접 섬기시는데 왕을 따르는 모든 신민들은 당연히 섬기는 족속이 되는 거죠. 진정한 갑, 갑 중에 갑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을이 되셨는데 주님 앞에서 누가 감히 갑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섬기는 자가 되고 모두 다 을이 되어서 섬길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면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 하나님의 평화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내버리고 기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평화가 우리의 삶에 감사를 불러다 줄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바로 앞에 있었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평화예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선교의 출발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교회의 존재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3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평화로 부르신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평화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합을 말하는 것이고 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오, 세례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예수님도 한 분이시오,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의 비전으로 뭉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비전으로, 위대한 샬롬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하는 족속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은 장로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재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제자들을 지켜주셔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지만 결국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들을 내버려둬 가지고는 스스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세상의 평화가 오래갈 수 없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에 진정한 하나됨이 없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은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한 몸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인류 이 감사의 족속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화가 있는 교회, 이것은 사실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투는 교회,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나뉘어진 교회, 이것도 뭔가 부족합니다. 물론 지상의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지만 정의상, by definition,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의 비전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시려면 이 교회에서는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겠어요? 장로님들의 눈치, 목사님의 눈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회사가 평안하려면 이 회장님의 눈치에, 회장님의 판단에 보시기에 잘 돌아가야 회사가 평안한 거예요. 부장님, 과장님 아무리 열심히 뛰고 대리들이 열심히 뛰어도 회장님이 보기에 뭔가 마땅치 않아, 뭔가 부족해, 그러면은 평화가 없겠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 교회가 제대로 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것, 그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평화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도브,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그 상태가 평화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데 아내가 보기에는 불편하고 아내가 보기에는 만족스러운데 남편이 보기에는 불편하면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우리 기준에 좀 달라도 진정한 평화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족속이 되기 위한 두 번째 단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말씀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말씀 기도하여서 감사하여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라는 데살로니가 말씀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마음껏 상상하라.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험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그런 모든 좋은 것들 거룩한 것들을 상상하라. 그 말씀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것 거룩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상상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의 지성을 다스려야 돼요. 말씀으로 생각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할 때 불평의 언어를 극복할 수 있어요. 비판과 비난과 저주의 언어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언어를 버리고 하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갑과 을이 뒤섞여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갑은 지배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을은 비겁한 굴종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 안에는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시려면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상상력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 충만하시면 우리의 입술에서 기쁨이 터져 나오겠죠. 감사가 넘쳐 나오겠죠. 평화의 소식이 터져 나오겠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실 때 우리 안에 감사의 삶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과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말씀의 집을 지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십시오.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곡조 있는 찬양, 악기를 사용하는 찬양, 아니면 자유로운 프리스타일 찬양,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찬양하실 때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족속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디 가서 기부 행사에 가서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기부자 고구경 10만 불 내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부자 10만 불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어디 가서 입상을 했어요. 너무 멋진 그 작품을 가지고 수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수상작, 최고 수상작,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걸려요? 예, 그 예술가의 이름이 걸리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다 하겠는데 이름 나는 것, 마지막에 이름 나는 것만큼은 내 이름이 걸려야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목사님들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이 총회장이라든 이런 건 되게 목회 말년에, 인생 말년에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평생 가난과 또 고통과 수많은 것과 싸우면서 목회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그거 하나만은 자기 이름으로 그렇게 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를 인용하는 것은 제가 목사니까 그런 거예요. 아, 세상에 있는 목사가 다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은 여러분 수준에 맞는 예를 드시면 됩니다. 근데 목사님들도 그런데 오죽하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가장 힘든, 가장 극복하기 힘든 적이 바로 명예인 것 같습니다. 명예마귀.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센 것이 아마 그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하십시오. 믿습니까? 이것이 주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대출금을 높여주세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어주시고 이 거래를 저에게 따주세요. 나에게 필요한데, 내가 유리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말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무엇이든지 했던 그런 순간이 많았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신인류가 되기 위해서, 감사의 족속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속삭여 봅시다. 당신 혼자서는 힘들겨? 네. 네, 감이 안 오셔서 반대쪽을 향해서 당신 혼자서는 힘들다니까. 뭐가 힘들다고요? 진정한 감사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감사, 내 마음에 넘치는 평화, 내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의 집, 내 안에 세워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없이,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위선적으로만 바리새인의 감사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령 안에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시기 원하시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나를 죄와 악과 허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나의 잘못과 부족과 부정함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멸망에 가는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후패에 가는 육신에 갇히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감사하는 족속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의 주님,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서원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될 교회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감사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영혼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인격체들로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능력이 충만하여서 고통과 시련과 절망이 닥쳐올지라도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감사하는 신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